몰라 너만 보면 내 심장이 두근대 난 두근대 정말 우우우우 언제부터 너를 사랑하게 된 걸까 난 그냥 네가 좋아 이유 없이 좋아져 싶어 항상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널